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말 첫걸음의 이재욱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춘경입니다. 오늘도 즐겁게 일본어를 함께 공부해 보시죠. 네, 오늘은 제46과입니다. 중요 표현은 帰国する前に雪を見ることができて幸せです. 귀국하기 전에 눈을 볼 수가 있어서 행복해요입니다. 대화의 주인공은 태국인 유학생 안나입니다. 안나는 생일 파티 후에 켄타의 배웅을 받으며 기숙사로 돌아오는데요. 걷기 시작하자 밤하늘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제46과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중요 표현은 帰国する前に雪を見ることができて幸せです. 귀국하기 전에 눈을 볼 수가 있어서 행복해요. もしかして雪?これは粉雪。粉のようにサラサラしているでしょ?帰国する前に雪を見ることができて幸せです。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もしかして雪?これは粉雪。 粉のようにサラサラしているでしょ?帰国する前に雪を見ることができて幸せです。 대화 내용을 설명드리죠. 태국에서 온 안나가 눈을 직접 보는 것은 처음입니다. もしかして雪? 혹시 눈? 이라고 말했는데요. もしかして는 혹시라는 뜻입니다. 雪 는 눈이란 뜻인데요. 문장 끝에 억양을 올려서 의문문으로 만든 겁니다. 켄타가 답했습니다. これは粉雪. 이것은 가루눈이라고 말했는데요. これ는 이것이란 뜻이고 와는 주제를 나타내는 조사입니다. 粉雪는 가루눈이란 뜻이죠. 粉のようにサラサラしているでしょ? 가루처럼 사락사락하죠 라고 말했는데요. 粉는 가루란 뜻이고요. 粉のように는 가루처럼이란 뜻으로 のように는 무엇무엇처럼이란 의미로 사용됩니다. 사라사라는 사락사락이란 뜻의 의태어입니다. 이 사라사라라고 하는 말은 눈 외에도 사용하나요? 네, 마른 모래나 부드러운 머릿결을 나타내는 표현에도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している 무엇무엇하고 있다는 동사 しています. 하고 있습니다의 사전형입니다. 시테이마스는 의성어 의태어와 함께 사용을 하면요. 그 의성어 의태어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でしょ?는 이죠? 라는 뜻인데요. でしょ?를 짧게 한 친근한 사이에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전에 추측을 나타내는 でしょ?를 배웠는데요. 이것도 추측인가요? 아닙니다. でしょ?는 짧게 でしょ? 라고 억양을 올려서 발음하면 상대방이 의식하지 않은 것을 깨닫게 하거나 또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는 말이 됩니다. 계속해서 안나가 말했습니다. 帰国する前に雪を見ることができて幸せです. 귀국하기 전에 눈을 볼 수가 있어서 행복해요 라고 말했는데요. 帰国する는 귀국하다란 뜻입니다. 帰国는 귀국이란 뜻이고요. する는 します. 합니다의 사전형입니다. 키코쿠 시마스는 귀국합니다라는 의미의 동사가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1년 동안의 유학 생활도 거의 끝나가는 거죠. 마에니는 전에라는 의미인데요. 마에는 전이란 뜻인데 여기에 때를 나타내는 조사 니가 붙은 겁니다. 유키는 눈이란 뜻이고요. 오는 동작의 대상을 나타내는 조사입니다. 미르 는 이제 외우셨죠? 미마스 봅니다의 사전형입니다. 고토는 것이란 뜻인데요. 사전형 동사 뒤에 고토가 붙으면 명사가 돼서 미르고토 보는 것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사전형에 고토를 붙이면 어떤 동사든지 다 명사가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는 주어를 나타내는 조사죠. 데키테는 수 있습니다의 태형인데요. 그 다음에 오는 문장의 이유나 또 원인을 나타냅니다. 幸せ는 행복이란 뜻이고요. です는 문장 끝에 붙이는 정중한 표현이죠. 안나는 켄타와 함께 눈을 맞을 수 있어서 아주 기뻤겠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46과 대화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의 중요 표현은 帰国する前に雪を見ることができて幸せです. 귀국하기 전에 눈을 볼 수가 있어서 행복해요. もしかして雪? これは粉雪。 粉のようにサラサラしているでしょ?帰国する前に雪を見ることができて幸せです。 이어서 선생님 가르쳐 주세요 코너입니다. 이 강좌의 감수자인 도쿠나가 아카네 선생님이 학습 포인트를 설명해 주십니다. 키코쿠스루 마에니, 귀국하기 전에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마에니, 전에의 사용법을 자세히 알려 주세요. 私が 教えましょう. 네,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하시네요. 마에니, 전에는 앞에 하는 동작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마에니의 앞에 오는 동사는 사전형을 사용합니다. 문장 전체가 과거형이라도 이 부분은 현재를 나타내는 사전형을 사용하는 거죠. 밥을 먹기 전에 손을 씻었습니다를 일본어로 해볼까요? 밥은 고항이고요. 먹습니다는 食べます.로 사전형은 食べる.입니다. 손은 手.이고요. 씻습니다는 洗います.인데요. 과거형은 洗いました.입니다. 전체 문장은 ご飯を食べる前に手を洗いました.가 되는 겁니다. 또 뒤에 나오는 동작을 강조할 때는 後で. 후에를 사용합니다. 後で 앞에 오는 동사는 과거나 완료를 나타내는 타형입니다. 문장 전체가 현재형이라도 아또데의 앞은 타형을 사용합니다. 밥을 먹은 후에 접시를 씻습니다를 일본어로 해볼까요? 먹습니다의 타형은 食べた입니다. 접시는 皿인데요. 정중하게 말할 때는 お皿라고 합니다. 전체 문장은 ご飯を食べた後でお皿を洗います.가 되는 거죠. 前に. 예, 앞에 나오는 동사는 사전형이고요. 아토데. 앞은 타형으로 한다는 걸 함께 외워두면 좋습니다. 지금까지 선생님 가르쳐주세요 코너였습니다. 이어서 의성어 의태어 코너입니다. 오늘은 눈에 관한 의성어 의태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치라치라 치라치라 는 눈같이 작고 가벼운 것이 하늘을 날면서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눈이 치라치라 내린다고 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어서 눈이 계속 내리는 모습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콩콩 콩콩이라고요? 기침 소리와 같은 말을 쓰네요. 좀 재밌네요. 의성어 의태어 오늘은 눈에 관한 의성어 의태어 치라치라와 콩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나가 오늘 있었던 일을 회상하는 안나의 한마디 코너입니다. 요와 가벼운 눈은 코나유키, 수분이 많은 눈은 보땅유키라고 한다네. 보땅은 모란꽃인데 내리는 눈이 모란꽃잎처럼 보여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네. 네, 제46과 공부 어떠셨는지요? 오늘의 중요 표현은 帰国する前に雪を見ることができて幸せです. 귀국하기 전에 눈을 볼 수가 있어서 행복해요 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대학교에서 마지막 수업 모습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